it's a new같은 자리에 선명하게 남겨진 기억을 그려내 I believe you Missing you 조금 늦어도 괜찮아 이해해 돌아올 걸 알아 미안해 내가 남아있다면 아마 싶어져 날 잃어버렸니 단 하나뿐이던 대신할 수도 없는 널 그리워해 하루하루가 아파도 믿어 I believe you I'm missing you 이젠 더 이상 흐려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니 미안해 마음을 삼켜둬